950조 전도서 구약성경 2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다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앞서서 전도자 솔로몬은 인간이 만드는 그 기쁨 혹은 세상적인 기쁨의 한계와 또그 무익함을 살펴보고 확인했습니다. 술로 얻을 수 있는 손쉬운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이루는 위대한 성취로부터 오는 기쁨, 또 수많은 소유를 얻음으로 오는 그 기쁨까지 인간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는 거였죠. 무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줄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이루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가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성취하면 행복하고 기쁘리라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물론 아시다시피 어떤 소유나 성취가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결국 금세 그 기쁨은 사라지고 또 다른 기쁨을 우리는 갈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결국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이해 아래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애씀도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줄수 없다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해 위에 있습니다. 해 위에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그해 위에 이를 수도 없고 따라서 해 위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 현실을 제대로 직면할 때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해 아래 저주받은 세상에 갇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참함,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만이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아닌 해 위의 세상, 그 세상의 기쁨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해 위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해 위의 기쁨의 근원 대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해 위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크고 작은 기쁨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충만해져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고 하시죠. 어떻게 근데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하늘의 모든 기쁨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할 정도로 그분이 치르신 대가는 십자가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모든 기쁨을 다 무익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죄와 그 결과인 그 사망과 심판을 그분이 친히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와 기쁨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그 삶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 그리고 그 결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지혜로운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지혜로운 자의 대표로서 솔로몬 왕이 먼저 고민한 것이 이것이죠.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아멘. 자신의 왕위를 이을 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이미 자신 했던 일 혹은 전에 있었던 왕들이 행했던 것을 다시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대 왕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다면 그 다음 왕도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큰 정복을 이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쟁이고 같은 정복일 뿐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그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뒤를 이을 왕이 지혜로운 자여서 자기의 뜻을 잘 이어받아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라를 망쳐버릴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로운 것이 어리석은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밝은 눈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지혜가 그 어리석음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결국 삶의 결국인 죽음이라는 그 하늘 아래의 세상 현실 앞에서 그 모든 지혜와 그로 인한 모든 업적들과 유익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5절 16절 같이 결론을 내리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도 결국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는 17절처럼 사는 것조차 내가 밉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네. 이렇게 삶을 미워하고 죽기를 바랬던 인물은 단지 솔로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와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다 죽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죠. 그러한 절망의 자리, 자기 비참함을 깨닫는 자리,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죠. 죽음을 바랬던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참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그 인물 중에 하나인 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욥기 42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앞에 성경책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 80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엇이 없다오며 무슨 계획인지 뭔지 있을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만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알고 싶어 하고 알게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고통의 이유와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나타나셔서 창세기 강해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있는지 너가 그걸 아냐,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자, 욥은 자신이 했던 철없는 그 한탄, 죽고 싶다라고 했던 그 한탄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더 크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한계를 또 확인하는 그 자리가 참된 복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면하는 것이, 절망에 빠져보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소극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릴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 이 지혜자인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반면에 우매자들을 업신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혜자인 자신의 당연히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그냥 잊혀져 버리니까 이거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소연하면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다 죽음이란 그 현실 앞에서 동등해지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는 그런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소극적인 축복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요, 교만한 자리를요, 겸손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것은 그 절망의 자리가,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떤 도움을 바라고 기대하게 하기보다는 우리 외부로부터 도움과 어떤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 복된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달아야지만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 죽음과 같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의 그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로 바뀌는 축복의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가 될지, 하루가 될지,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또 절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한계를 직면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 정말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죽는 것도 유익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로 살길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